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서거 다섯 돌세 쯤하여 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했던 제1번 조선인 추모대표단 성원들이 22일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중앙추모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을 수령으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뼈에 사무치게 새겨안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년간은 사상도 영도도 동망도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의하는 원수님을 주체 위협의 최고 용도자로 높이 모신 무한한 영광과 행운 속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크나큰 수령복, 대양복, 장군복을 대로리어 누리고 있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한 나날이었다고 하면서 편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청년일꾼들과 젤동포들의 자유로운 어버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고 옥체 건강하시옵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